네, 안녕하세요. 베이슨입니다. 자, today is the 9th of May. 우리 Saturday class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좀 깁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do you spend your free time? My wife and I work around the house or do shopping. But we sometimes play tennis at the tennis courts by our apartment complex. I didn't know that you're a tennis fan. Did you watch the last Seoul tournament? No, I didn't. I wanted to, but I had some other things to do. 가될 텐데, 일단은요, how do you 동사가 되면은요, 너는 어떻게 동사하니? 란 뜻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십니까? 내가 시간이나 time이라고 할 때, 그래서 spend time 아니면 spend money 이럴 때 spend라는 동사를 많이 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근데 spend보다는 s 다음에 TPK 사운드니까 spend. spend, spend, spend까지 가실 필요 없고 거의 spend에서 마지막에 사운드를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spend 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how do you spend이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은 how do you라고만 여러분들이 전달을 받으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들으셨을 때못 알아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왜냐면은 how do에서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do 사운드가 루로 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how do you 사운드로 약간 전달을 받으실 거예요. How do you? How do you? How do you? How do you?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더 빨리 넘어가면요. How do you에서 how do you? 이렇게 전달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how 사운드까지 전달도 못 받고 그냥 how do you? How do you? How do you? How do you? 이렇게 전달을 받으실 거기 때문에 how do you? How do you? How do you? How do you? How do you? How do you? 이렇게 세 가지 사운드를 다 알아두셔야지 여러분들 질문을 들으셨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 그게 되니까 요거 알아두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영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How do you 사운드가 제가 어떻게 사운드가 난다고 말씀드렸었냐면요. How do you 사운드가 날 거예요. 일단은 How do you가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으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 짐작이 나는 사운드가 바로 How do you. 근데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보는 게 사실은 How do 사운드로 사운드가 D 사운드가 루로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변하는 사운드를 많이 들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빨리 들으시면 약간 How do you 사운드로 전달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느껴보세요. And how do you know when you're doing something right? How do you know that? And how do you know when you're doing something right? How do you know that? 어떻게 느껴지세요? How do you know 보단 약간 How do you know? How do you know? How do you know? 사운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How do you know when you're doing something right? 여기는 How do you know that 보단 약간 How do you know that? How do you know that? How do you know that? 이렇게 들렸으니까 요거 한 번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And how do you know when you're doing something right? How do you know that? 이렇게 들으실 거기 때문에 How do you 사운드가 How do you 사운드가 나기도 하지만 이것보다 사실 더 많이 들어보는 거는 약간 How do you, How do you, How do you, How do you 사운드로 훨씬 더 많이 들어보실 거고요. 그냥 빨리 넘어가다 보면은 How do you, How do you, How do you 이렇게 빨리 접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How do 사운드가 약간 How do, How do, How do 사운드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How do you가 How do you 사운드로 빨리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따가 12시 넘어서 이게 어떻게 성우가 이걸 얘기할지 잘 모르겠지만 How do you라고 할지도 있고 How do you 사운드로 날 수도 있고 아니면 How do you 이렇게 빨리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How do you spend your 할때 spend 하고 나서 셔줘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spend your에서 D랑 U랑 붙으면 약간 주 사운드로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spend your 혹은 spend your에서 spend your로 달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free time 할 때, 이게, 자음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R 사운드는 제가 어떻게 가라 그랬죠? 으리, 으라, 으레가 되니까, free보다는 free. 나무는 tree보다는 TR 모음이 치우 사운드로 되니까, 트리보다 으리 사운드로 해서 트리 사운드. 그 다음에 요거 숫자 3, 요거 대빵 어렵다 그랬죠? 3보다는 3에서 으리 사운드로 부드럽게 연결하시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게 타임 사운드지만 빨리 넘어가다 보면 time 하면서 free time까지 들으실 수도 있고 약간 free time 이거 흑인애들 전용적으로 약간 사운드인데 그래서 free time에서 time 사운드가 약간 free time 하면서 약간 time time 정도만 들으실 수도 있을 거야. time에서 타 할 때 턱이 내려가는 사운드가 time, 이 사운드가 그냥 time, time, time 사운드도 전달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how do you spend your free time까지 되는 거, 요거 한번 부드럽게 한번 연결해 봅시다. 할게요. 시작. How do you spend your free time? 한 번만 더 시작. How do you spend your free time?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끊어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How do you spend your free time? 되는 거. 한번 갑시다. 시작. How do you spend your free time? 시작. How do you spend your free time? 근데 여가 시간 어떻게 보내세요? 라는 건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걸 한국말로 어떻게 여가 시간을 보내세요? 라고 하지만 무엇을 하면서 여가 시간을 보내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가 시간 어떻게 보내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지 무엇을 하면서 여가 시간을 보내십니까? 라고 잘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딱 how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what do you do? 라는 녀석을 더 많이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여가 시간에 뭐 하세요?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이거를 더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what do you do 같은 경우에는요,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사운드로 많이 전달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what do you do가 what are you do, what are you do, what are you do, what are you do 이렇게 빨리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어제자 여기에서 what did you do 요거 하면서 제가 what are you do for a living, 직업이 뭡니까? 그때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요거 궁금하시면은 May 8th Friday class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what do you do가 어떻게 변한다?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사운드라니까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이것까지 같이 챙겨둘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무슨 식 뭐야? 뭐 하면서 여가 시간을 보내세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근데 좀 빨리 가면 어떻게 되겠다?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시작.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시작.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이렇게 넘어가실 거니까. 자, 그랬더니요, my wife랑 저는요, wife and I 해서 wife and I 해도 되고, 어떻게 약간 들려요? wife and I 이렇게 들리시죠? So wife and I 해도 되고, wife and I 사운드가 전달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까지 같이 챙겨둘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my wife and I work 해가지고 이랬대요. 근데요, and I로 붙이셔도 되고요. 여기를 NI 사운드로 부드럽게 연결하셔도 괜찮아요. ND나 NT 사운드가 붙어있다. 그러면 D 사운드가 부드럽게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NI 혹은 AND I 사운드, 두 가지 사운드를 접근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work around 해가지고 뭐예요? 근데 around, 이거 주변이란 얘기죠? 근데요, 집 주변에 있는 일을 했다라는 건데 이것도 나는 개인적으로 다른 단어로 바꾸고 싶지만 일단은 요거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요거 걷다랑 일하다랑 이제 달라야 되는 거 이제 지겨워야 돼요. 자, 이거는요, R 사운드가 땡겨지면서 work, work, 이거 걷다는 walk, walk 사운드죠. 근데 work around 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K랑 around이 붙으니까 꺼가 붙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긴 어떻게 되죠? R 사운드로 시작됐으니까 round이에요. 그래서 around, around, around, around인지 around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라 하면서 이미 어 하면서 입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round 할 때 입모양을 안 모아주시면 around이 될 거기 때문에 around 사운드를 만들어주시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요? work around의 느낌이죠. work around, work around, work around, work around, work around, work around. 요거 여러분들 어려우실 거예요. 요거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work around, 시작. work around, 시작. work around인데요, around 더에서도 dt가 붙어 있으면요, d 사운드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럼 around 더가 어떻게 되겠어요? around the hous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my wife and I walk around the house. My wife and I walk around the house. My wife and I walk around the house가 되는 거예요. 혹 여기서 or에서 한번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house or do shopping. House or do shopping인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house or, house or, house or 다 달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약간 sore 사운드가 되면서 My wife and I walk around the house or do shopping. So walk around the house or do shopping. Walk around the house or do shopping.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house or 사운드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옵션을 같이 챙겨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Do shopping도 했대요. Go shopping 해도 되고 do shopping 해도 괜찮아요. 네, do를 써도 되고 go를 써도 돼요. 쇼핑보다는 이건 H단어이기 때문에 쇼가 아니고 샵이에요. 샵, 샵, 샵, 샵에다가 PP가 두 번 붙어 있으면 약간 삥 사운드를 살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쇼핑보다는 shopping, shopping, shopping, shopping. 그래서 happy보다는 어떻게 돼요? I'm happy예요. happy보단 happy 사운드가 나고요. 무슨 일이야? 라고 할 때 happen보다는 happen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약간 PP 두 번 붙어 있었을 때 약간 우리 된소리 살짝 만들어줍시다. do shopping, go shopping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 그리고 나 그거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요거 하면서 요것만큼 또 어려운 녀석이 바로 지면이라는 땅이라는 녀석. 요것도 대빵 어려워요. 이것도 자꾸 그라운드가 될 거예요. 그라운이 아니고 으라 으라 사운드가 부드럽게 연결되면서 ground, ground, ground, ground 사운드라서 work around, work around 요거까지 같이 챙겨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or에서 한번 끊었다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엔 한번 부드럽게 한번 연결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시작. My wife and I work around the house or do shopping. 자, 그럼 이번에는 한번 부드럽게 한번 연결 한번 해봅시다. 할게요. 시작. My wife and I work around the house or do shopping. 요건 좀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시작. My wife and I work around the house or do shopping. 대빵 어렵죠? 요거 좀 많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랬더니요. But 그랬더니요. 그런데 때때로는요. We sometimes play tennis인데 자, 일단은요. 때때로 하고 나서 play tennis인데 이거 play가 놀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운동을 하다라고 할 땐 play soccer, play tennis 이렇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이 연주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연주하다. 그래서 play the guitar, play the piano 이렇게 할 때 이게 또 연주하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tennis 할 때 tennis보다는 tennis, ness, ness에서 힘을 살짝만 빼주세요. 그래서 너무 tennis, tennis 하지 말고 tennis. Tennis. 그래서 tennis 이런 느낌이지 tennis. 너무 테니스 테니스 테니스에서 너무 니스 니스 할 때 너무 턱이 막 으으 하면서 너무 니스 니스 하지 말고 tennis tennis tennis 해야지 너무 테니스 테니스 하지 말고 테에다가만 강세 찍어주시고 tennis tennis 이런 느낌으로 가세요. Tennis.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play tennis, 테니스 하지 말라는 얘기에서 play tennis at the tennis court 해가지고 court 하면은 그 테니스 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TS가 붙으니까 courts, courts, courts 해서 이거는 입으로 츠, 츠, 츠 하는 게 아니고 윈이 뒤에다가 혀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로 바람이 츠 하고 나가는 거 거의 하루에 한 번 꼴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At the tennis courts 하고 나서 by가 나왔는데 by는 결국은 뭐다? 우리 next to 해가지고 next to랑 거의 동일한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바로 옆에 라고 할 때 자 그래서 by our apartment인데 이것도 아마 이따가 음성에서는 by our 사운드보다 by our 사운드로 많이 전달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문장 중간에 있는 our 사운드는요. our 사운드로 많이 전달을 받아요. 그래서 by our보다는 by our apartment by our apartment by our apartment이 연결되면서 by our apartment by our apartment by our apartment, by our apartment, by our apartment 이렇게 전달을 받으실 거기 때문에 R 사운드가 잘 안 다 전달을 못 받으실 거고 by our가 되니까 our apart에서 약간 여기가 약간 r 사운드로 살짝 힘이 빠진 이게 r 사운드가 약간 힘이 좀 빠진 r 사운드를 많이 받아 by our apart, by our apartment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될 거여서 by our apartment 이때 apartment이 아니고 제가 요거 많이 설명드렸죠? t 사운드가 없어질 거고요. mont보다는 ment가 될 것이다. right? 자, 그래서 by our apartment 요것만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시작 by our apartment 시작 by our apartment 시작 by our apartment 자, 그 다음에 complex 할 때 complex가 아니고 com이에요. complex 해가지고 complex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복잡한이라는 것도 있는데 complex는요 그 복잡한이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라는 그래서 복합 건물이라고 할 때 그럴 때 complex를 또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막 2층 3층 4층 이렇게 해가지고 복합 단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complex라고도 하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but we sometimes play tennis 하고 나서 여기 s에서 한번 끊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I play tennis at the tennis at the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but we sometimes play tennis at the tennis courts, tennis at the tennis courts, tennis at the tennis courts 혹은 tennis at the tennis courts by our apartment complex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일단 한번 at에서 한번 끊어봅시다. 자 한번 갈게요. 시작. but we sometimes play tennis at the tennis courts by the apartment complex. 자, 그러면은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요거를 한번 연결 한번 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합시다. 시작. But we sometimes play tennis at the tennis courts by the apartment complex가 되니까 요거 좀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갈게요. 시작. But we sometimes play tennis at the tennis courts by the apartment complex가 되는 거. 자, 그랬더니 but we가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but we가 약간 어떻게 변한 것 같아요? buddy sound으로 but we sound으로 약간 body sound도 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buddy sometimes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죠. But we sometimes도 되지만 다음에 I didn't는 절대 didn't 못 받나. 자, didn't는 didn't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didn't이라고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I didn't 근데 빨리 넘어가면 I sound가 빨리 넘어가니까 I didn't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I didn't know 나 몰랐어. I didn't know 이렇게 didn't know라고는 절대 들으시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데디아를 몰랐대요. You're a tennis fan 해가지고 네가 테니스 팬이었는지. 근데 요거랑 달라야 돼요. 자, 요거는요 fan이고요. 요거는요 팬이에요. fan 할 때 하면서 윗니가 아랫입술을 깨문 상태, 뭐야 홀드하신 상태에서 바람이 하고 나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테니스 팬이지 테니스 팬이 되면 안 되니까 요거 조금 주의를 좀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I didn't know that 하고 나서 that 하고 나서 쉬어주셔도 되고요. I didn't know that you're 해서 여기를 피카츄 사운드로 연결하실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that 뒤에서 끊어지는 사운드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I didn't know that you're a tennis fan 이렇게 되는 거. 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I didn't know that you're a tennis fan 한번 더 시작. I didn't know that you're a tennis fan. 해서 you are 가지고 you are 사운드에서 are 사운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랬더니 did you가 아니고 뭘까요? Did you 사운드로 부드럽게 묻겠네요. 그래서 did you watch? Did you see가 돼도 상관없는데 대체적으로 뭔가 게임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무비를 보시거나 뭐 TV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보실 때는 see보다는 watch 사운드를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see a movie 해도 상관없는데 대체적으로 watch a movie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did you watch가 되는 거. 그래서 did you see보단 did you watch가 되는 거. 그래서 did you watch the last가 되는데 지난번에라고 할 때 이거 last도 봤는데요라고 하면은 last. 자, last 사운드죠. 그러면은 우리 Cambridge는 어디다? 영국이다. Cambridge에선 이거 last로 어떻게 간다? last. last로 간다. last. last는 United States 사운드다. 자, 근데 이거 완전 믹스업이 완전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last는 그냥 last, last 둘 다 쓰셔도 괜찮고요. half는 약간 미국에서 half라는 것보다 half 사운드를 훨씬 더 많이 들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fast 이런 것들은 절대 fast라고 하시지 말고 fast로 가세요. fast라고 얘기하는 순간 영국식 사운드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mask보다는요. mask 사운드로 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운드가 나는 것들 웬만하면은 에 사운드로 만들어주세요. 아시겠죠? 턱이 약간 내려가는 사운드예요. 그래서 last, half, fast, mask, 그 다음 뭐 apple, 막 ant 막 이런 것들 할 때 에 사운드 만들어 주시는 거. So let's Seoul tournaments인데 서울보다는요 거의 Seoul 사운드예요. 왜냐면 우리 우 해가지고 하는 그 Seoul music 있죠. 이거를 Seoul이라고 거의 안 가고 거의 도레미파 Seoul music 거의 Seoul music보다 거의 Seoul music, Seoul music. Soul music 이렇게 되기 때문에 soul 사운드랑 soul 사운드랑 살짝 비슷하게 전달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조금 주의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약간 얘는 약간 soul 얘는 약간 soul 이런 느낌인데 아마 사전에서는 이거를 soul 그래서 soul 사운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이라고 할 때 그 soul 할 때는 soul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운드가 두 개 약간 좀 비슷해요. 그래서 약간 얘는 약간 soul 약간 얘는 약간 soul 이렇게 사운드가 전달을 받으실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oul tournament가 되면서 tournament보다는 tournament 정도로 너까지 하면서 목에서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tournament가 되면서 tournament가 되는 거. 자, 그래서 tournament가 될 거예요. tournament 토르나먼트가 되지 토르너먼트가 되면 약간 어색할 수가 있으니까 토르나먼트를 해서 마지막에 TS 사운드니까 코리츠 할 때 설명드렸죠? 토르나먼트로 되시는 거. 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Did you watch the last old tournaments? 갈게요. 시작. Did you watch the last old tournaments? 시작. Did you watch the last old tournaments?가 되니까 No, I didn't. 근데 여기서의 여기서 이게 마침표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미국에서는 period이라고 얘기해요. period. 우리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그 period 있죠? 그런데 period보다는 period. 이것까지 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릴 텐데. 자, period가 아니고 period. period. period 사운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period. 마침표가 있으면은요. didn't 하고 t 사운드까지 같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no I didn't. 그래서 didn't. 근데 여기서 I didn't know 할 땐 didn't know라고 절대 못 받아요. 여기는 살짝 쉬어주기 때문에 T 사운드를 전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and I가 NI 사운드 받는 것처럼 우리 나를 막 뭐 하는 것을 원했었습니다 라고 할 때 I wanted to 라고 해서 wanted to 라고 할 때 일단은 DT에서 아까 전에 DT에서 D가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래서 처음으로 들어보실 수 있는 사운드는 wanted to예요. wanted to, wanted to.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거는 wanted to 사운드거든요. 어떻게 wanted to가 구성이 되냐면 NT에 T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wanted to, wanted to, wanted to, wanted to 해서 wanted to 사운드가 wanted to 사운드로 전달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wanted to가 될 수가 있으니까 요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하는 것을 결정했었습니다 라고 할 때 decided to가 아니고 뭘까요? decided to 사운드를 전달을 받으실 거예요. decided to도 전달을 받으시겠죠. 근데 더 많이 들어보실 수 있는 사운드는 바로 decided to 사운드가 전달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decided to 말고 우리 뭐 하는 것을 원했었습니다 라고 할 때 needed to가 아니고 이거는 needed to 혹은 need to 사운드를 전달을 받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psi d2에서 psi의 강세가 찍히니까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d 사운드가 리 사운드로 바뀌는 거. 그 다음에 need to가 아니고 dt에서 d 없어지고 니의 강세 찍히니까 여기도 d 사운드가 리 사운드로 바뀌면서 need to 사운드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요 우리 wanted to, decided to, needed to 사운드가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으니까 요거 영상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First time around I wasn't who I wanted to be but now I First time around I wasn't who I wanted to be but 지금 여기 어떻게 들리세요? First time around I wasn't who I wanted to be. 자, 그래서 First time I wasn't who I wanted to be. 자, 그래서 first time around에서 around 요것도 around이 아니고 around, around, around에서 입문이 확 모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I wasn't 할 때 wasn't까지 가지 않는 거 아시죠? 우리 부정문 할 때 내가 wasn't까지만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I wasn't who I wanted to be 할 때 wanted to be가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wanted to be에서 dt에서 d가 없어지고요. nt에서 t가 없어지면서 wanted to be, wanted to be, wanted to be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 한 번 더 들어보시면서 First time around I wasn't who I wanted to be. First time around I wasn't who I wanted to be. I just wanted to spend it with some fun gay people. It's not my fault this one decided to be straight. And I just wanted to spend it with some fun gay people. It's not my fault this one decided to be straight. 자, 지금 한번 느껴보세요. I just wanted to spend it with... So I just wanted to spend it 할 때 I just가 돼도 I just wanted to 해서 어떻게 돼요? Just가 해서 STW에서 T 사운드가 거의 없어지고요. 이거는 ST로 끝난 녀석들은 뒤에 모음 사운드가 나거나 아니면 뭐 자음 사운드가 나거나 대체적으로 T 사운드가 많이 없어지는 거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I just가 돼도 되고 I just가 돼도 되는 거. 그 다음에 wanted to는 어떻게 변한다? wanted to 사운드로 변할 수가 있겠다. 자, 오늘 배운 spend는 웬만하면 spend로 가는 게 좋겠다는데 spend it보다는 spend 시대니까 그래서 I just wanted to spend it. I just wanted to spend it with some fun gay people 해가지고 나 뭐야 게이 친구들이랑 조금 놀고 싶었다고. I just wanted to spend it with some fun gay people. It's not my fault this one decided to be straight. 자, gay people. It's not my fault. 그래서 it's not my fault 해가지고 이게 내 잘못이냐? It's not my fault this에서 fault this에서도 t 사운드가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it's not my fault this one 해가지고 뭐야 this one 일 때 this one보단 this one이 살짝 붙을 거야. 그래서 it's not my fault this one decided to 어떻게 돼요? decided to에서 dt에서 d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psi의 강세가 찍히면서 psi d가 psi d to로 바뀌면서 psi to be 혹은 psi to be가 될 거예요. So, decide to be straight, decide to be straight.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로 사운드를 들으시는 거예요. Gay people. So I thought this one decided to be straight. So decide to be straight, decide to be straight. 이런 식으로 사운드를 들으실 거기 때문에 decided to. 자, 그 다음에 우리 뭐였었죠?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뭐였었죠? 우리 needed to가 아니고 needed to인데 needed to가 어떻게 변할 수 있다? needed to 사운드로 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wanted to는 어떻게 변한다? wanted to인데 wanted to도 어떻게 변할 수 있다? wanted to 사운드로 전달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to가 연결이 됐었을 때 자연스럽게 to 사운드가 lose 사운드로 약해질 수 있으니까 그걸 같이 챙겨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I needed to get out of my element today. 자, 여기 I need to가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DT에서 T가 없어지면서요. need D에서 D 사운드, need의 강세가 치키니까 모음 사운드 사이에 있는 D 사운드는 리 사운드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럼 needed to가 어떻게 변하겠다? I needed to 사운드예요. I needed it. 해서 여기는 또 어떻게 됐어요? 둘 다 D 사운드가 리 사운드로 변해서 I needed it, I needed it. 이렇게 전달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I needed it 하는 순간 안 들리실 수밖에 없어요. You know, I ragging you all the time, but you're right. Like, I needed to get out of my element today. I needed it. Not sure why you wanted to go with the lottery story, sir. Not sure why you wanted to go with the lottery story, sir. 일단은 I'm not sure 해가지고 내가 확신할 수 없어. Why you wanted to go인데 wanted to go가 어떻게 들렸나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Wanted to go 이렇게 됐어요. Not sure why you wanted to go with the lottery story, sir. 그래서 with the lottery 해가지고 요건 또 내가 그래서 로또가 아니고 lottery 사운드 가야 돼요. 그래서 with the lottery story, sir 해가지고 자 이게 wanted to에서 일단 wanted to가 어떻게 변해요? 그거 일단 dt에서 d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nt에서 t가 날아가니까 you wanted to인데 그 다음에 있는 아 이거 손가락으로 막 지워버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한번 d를 한번 지워보세요. 그러면은 t가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t가 남아버리죠. 그러니까 원이루에서 원이투가 원이루 사운드로 전달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not sure why you wanted to go 사운드가 원이루 사운드로 변하는 거예요. So, not sure why you wanted to go with the lottery story, sir. 이렇게 되는 거. Not sure why you wanted to go with the lottery story, sir. 그래서 not sure why you wanted to go with the lottery story, sir. So wanted to go. 이렇게 후루룩 흘려버리니까 잘 안 들렸을 수밖에 없어요. Not sure why you wanted to go with the lottery story, sir. 그래서 not sure why you wanted to go with the lottery story, sir. 이렇게 들렸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wanted to가 wanted to 사운드도 나지만 원이루 사운드로 살짝 변할 수도 있는 것까지 같이 옵션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I wanted to 사운드가 되겠죠. 그래서 I wanted to, but I가 어떻게 되겠어요? But I had, 혹은 But I 하면서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T 사운드가 라 사운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But I had some 할 때 had some 가지 말고 내가 D 사운드로 끝나면은 D급 받침으로 좀 피니쉬를 해주라 그랬어요. 그럼 had some는 어떻게 돼요? Had some이 되는 거예요. So, but I had some other things to do 해가지고 할 게 좀 있었다라는 건데 I wanted to 하고 나서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여기에 to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동사 원형 우리 base form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럼 뭐예요? I wanted to watch that game. 나 그 게임 보고 싶었는데 but I had some other things to do. 네, 할 게 좀 있었었거든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I wanted to 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딱 감을 딱 잡으실 수 있으려면은 그 다음에 동사가 뭐였는지 대충 감을 잡으시면 퉁 하고 때려잡을 수가 있는 거야. 아, wanted to 하고 나서 동사 없다고 아, 얘는 진짜 문법도 안 지키는 정말 거지 같은 놈이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I wanted to, but I had some other things to do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자, 요거 한번 I wanted to, 아니다, no I didn't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갑시다. 시작. No, I didn't. I wanted to, but I had some other things to do.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but 하고 나서 I에서 살짝 쉬어줘버립시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갑시다. 시작. No, I didn't. I wanted to, but I had some other things to do. 까지 되는 거. 자, 요거 우리 토요일이에요. 자, 우리 주말 잘 보내시고요. 우리 또 일요일날 우리 see you guys on 우리 Sunday class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요거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Saturday class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do you spend your free time? My wife and I walk around the house or do shopping, but we sometimes play tennis at the tennis courts by our apartment complex. I didn't know that you're a tennis fan. Did you watch the last Seoul tournament? No, I didn't. But I wanted to, but I had some other things to do. 까지 되는 거예요. 자,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